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에 빠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마음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자라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10여 년 이상 버티며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 틈을 타고 사단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늘 두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냈던 다윗이었지만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들을 하며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두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첫 번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생각은 그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만든 판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늘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우리들은 순간의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들을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승리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물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존재를 자꾸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과 한계를 바라보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은 권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지금 10년 이상 도망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몸과 마음이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지칠 때를 기다립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소망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지금까지 참고 말씀대로 살았던 것들이 다 헛수교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체력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영성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기력이 쇠할 때 마음은 중심을 잃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지쳐 있을 때 중요한 결정들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른 선택보다 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순간적인 도피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신을 통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지만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는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그치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며 잠을 충분히 자게 해 주셨습니다. 그의 체력이 바닥날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도 모세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정말 피곤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생각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물어야만 합니다. 약해졌을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에 빠질 때 두 번째는 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할 곳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절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결국 자기와 함께한 사람 600명과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나라입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신념과 신앙의 가치를 타협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이 말씀에서 다윗은 그저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모두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섬기는 주인이 지금 아기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드 지방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고 나옵니다. 좋든 싫든 간에 이방 나라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준 땅을 얻는 대신 그들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발로 지금 블레셋 땅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기던 말씀과 믿음을 고수하지 못하고 타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공간을 옮긴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지리적으로 어느 곳으로 나아가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그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지리적으로 머물러 있는 곳이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머무는 장소의 환경과 문화, 상황,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1년 4개월을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를 금방 읽은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략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약탈하며 살았다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 블레셋 아기스 왕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를 공격하고 약탈했는지를 인사처럼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약탈하고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 곳을 약탈한 것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잔인한 약탈꾼들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약자들을 죽이고 빼앗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지 못하고 도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살면서 그들은 블레셋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마저도 잘못된 자리에 서 있으니까 그 땅의 문화와 삶의 방식에 물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디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혜롭게 선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에 빠질 때 세 번째는 잘못된 판단은 삶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삶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결정이 또 다른 죄악을 낳게 되고 더 큰 죄악들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갔을 때 사울 왕의 추격을 더 이상 받지 않아서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운 듯 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잘못된 결정들이 낳은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해 더 큰 문제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또 다른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사무엘상 27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약탈할 때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고 모조리 죽인 이유는 살려둔 사람들이 다윗이 습관처럼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악한 사람이었다는 평판이 소문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게 되니까 그는 더 이상 떳떳하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싫어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왔는데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보여주었던 담대함을 다윗에게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겁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강도의 모습이 다윗에게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도적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도적대로 만든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의 통로, 죽음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또 보면 아기스 왕의 생각이 나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은 원래 적군이었던 블레셋 왕에게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아주 악한 존재가 되었고 오히려 블레셋 왕이 보기에 믿을만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선한 것과 친해져야 될 사람이 악한 것과 친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 왕의 삶의 방식으로 다윗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블레셋의 방식으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한 잘못된 판단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일시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두려움에 더 취약한 존재로 우리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믿음의 모험을 못하게 되고 쉽고 넓은 길만 가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삶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광야에서의 삶보다 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약탈한 기름진 고기에 배불렀을 것이고 죽이고 빼앗아온 장신구들과 옷들로 그들의 몸은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얼굴을 통해 빛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빛을 잃었고 그의 삶 속에서 풍기던 은혜와 선함은 향기를 잃고 오히려 그의 삶에서 악취가 나고 있었습니다. 순결과 고결함을 잃어버린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이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결정들이 맺은 열매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잘못된 임기응변식 결정들을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들도 이러한 잘못을 했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에 더 쉽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잘못된 판단이 삶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모험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